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집회들이 평양 자동화기구공장, 원산청년발전소, 문천금강재련소, 안학군 대추협동농장, 김용직 사범대학을 비롯한 각지 공장, 기업소, 협동농장, 대학들에서 진행됐습니다.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. 연설자들은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자비적 해국 재력을 백배 천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조작해낸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. 연설자들은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군대와 한 전호에서 싸우는 심정으로 당의 병진 노선을 높이 받들고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말리마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.